모두 우릴 쳐다봐. 봐. 태양을 달리는 마차 계속 달려. Oh. Juicy juicy juicy 중성이 열려 퍼진 다음 spicy I'm feeling 태양을 마음에 다 쏴. I just wanna do this. Juicy juicy 바꿔줄까 바꿔. I'm a soul like a champ 세상을 사정없이 달려. 태양을 뒤에 달고 밟아 경주와 우연 우린 다 get fire. 뭘 따라가려 해 우리 방식대로 떠다 Drop it like hot, hot, hot. 어제가 feeling so hot. 내 노래 버릴 like hot, hot, hot, hot. 우리는 drop it like hot, hot, hot. 어제가 feeling so hot. Yeah, I'm running too hot, hot, hot, hot. 태양을 향해 불 붙여라 아주 뜨겁게. 말 없어 우리 확실해 터질 것만 같아 I can't breathe 뜨거운 심장이 여찬신 호흡과 리듬과 your vibe You know what to do Hey you know what to do 우리는 drop it like hot hot hot 어제가 feeling so hot 내 눈에 burning like hot hot hot hot 우리는 drop it like hot hot Too hot, hot, hot, hot. 깊은 숲을 헤치고서 달려 깊은 바다 위에 태양이야. 우린 through the fire. 이 노래 보는 like